날 오늘 밤 내 손을 잡아줘. 여기까지란 소리만 알려지 말아줘. 터지는 네온 사인 깨지는 미러볼. 이곳엔 너와 나 단 둘이서 Come on. Hey, go get baby, tell me.